Yeah. What's up? Yeah. Yeah. Yeah. 너의 converse. 너의 converse. 너의 converse. Converse high. 너의 converse high에 꽂혀 나 봐. 갈 수 없나 봐. 사람을 만날 거야. 그리고 말하겠지. 다시 이 세상을 구했어. 넌 저 여자들이 다시 태어나게 한 거야. Oh, F.E. Shadow, F.E. Alex and the McQueen, F.E. Rap Simmons. 일단 이리 와서 check it. 10만 원이면 두 켤레를 사라. 내가 원하는 걸 알지. 힌트에 청반바지 빨간 converse high. That's it. Alright, 반주 놓쳐 파남보. 네 발에 무지개는 shot like Rambo. 나 저격해 탕탕 shout out. 와와 네 몸매와 함께면 더 hot hot. Context, cause I could come the way. No things, the converse, the vroom vroom. 저 하늘별보다 오늘은 네 신발에 별을 볼래. 다 나도 네 몰래.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누가 말했었는데 넌 아예 내게 물들어버렸나. 네가 좋아 그래도 converse로 날 신지 마. 너의 converse 하얘 꽂혀 나봐. 별 수 없나 봐. 나는 와와와 너의 converse 하얘 꽂혀 나봐. 너무 좋아 다 자꾸 와와와 너의 converse I really really want you. converse I really really want you. yep. converse I really really want you. yeah. converse I converse I converse converse I really hate converse. 화려한 네 겉모습에는 말이야 검정 스타킹에 아찔한 다힐. 그래 그것은 착해. 근데 더 어울리는 것은 저 the numbers. 아, 모르겠니? 컨버스 네 매력을 주기는 너겠지. 아무튼 날 만날 때는 컨버스를 신지 마. 무엇보다 벗기가 무척이나 힘들잖아.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누가 말했었는데 넌 아예 내게 물들어버렸나. 네가 좋아 그래도 converse로 오늘 신지 마. 아예 converse 하얘 꽂혀 나봐. 별 수 없나 봐. 나는 와와와 너의 converse 하얘 꽂혀 나봐. 너무 좋아 다 자꾸 와와와 너의 converse Shaw.